아시아 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위원장 헬미 엘 하디디가 남조선 당국의 우리 공화국 국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규탄해서 1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정보원 깡패들을 내세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민들을 집단 유인 납치하는 행위를 감행한 것은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북남 대결과 긴장 격화를 고취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세계인권선언과 해당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되어 있는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부정하는 반인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